피부가 투덜거립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야. 형의 대꾸는 간단합니다. 하늘을 보렴. 푸른 면적이 구름보다 넓으냐 좁으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구름은 하늘의 일부분입니다. 슬픔, 아픔, 외로움, 괴로움. 이 모두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여러분 곁에 머물렀던 그 구름들을 마음의 하늘에서 지워버립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한 시간 하고도 1분이 막 지났습니다. 영화 야성의 일자의 테마 Born Free 1993년 새해 첫날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일동의 권은희씨 연하우편역서 보내주셨네요. 다가오는 올해도 멋지고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주 직할시에서 미세스 찰리신이라고 하신 분 애청자라고 하시면서요. 새해 바라시는 모든 소망들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자, 언제나 사랑받는 FM 영암 되길 빌어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무척 궁금한데요. 그 책상 앞에 앉아서 달력을 보면서 열심히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올 한해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이런 바람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요, 함께 있으면 자꾸만 힘이 솟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사람과 음악이 늘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화와 또 여러분과도 함께요. 자, 다음 곡은 영화 엑소더스의 테마입니다.

그도 산적에게 발견됐을 겁니다. 또 개가 짖고 당나귀가 울었더라도 산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희망과 절망, 이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정복자 펠레 중에서 펠레의 테마였습니다. 어린 소년 펠레는 더 잘 살고 싶다는 희망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덴마크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반긴 것은 아름다운 꿈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농장의 노동일이었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아들아, 내가 원한다면 넌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단다. 고통과 싸워야 했던 현실이었지만 꼬마 펠레는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꿈을 잃지 않습니다. 농장의 젊은 일꾼 에릭이 가르쳐준 그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죠. 찬 겨울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봄. 이 계절은 펠레 소년에게 커다란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강한 욕망과 의지를 품고 펠레는 이제 혼자서 집을 나섭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만을 남기고요. 아, 인생은 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도전이란 이 말 속에는 항상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닌 꿈이겠죠. 그래서 패배의 상처와 눈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끝없이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미래의 꿈을 향한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화 컬러 퍼플 중에서 듣습니다. Maybe God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Speak to me. Maybe God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힘 있는 노래죠. 영화 컬러 퍼플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헬렌 켈러, 스티븐 호킹, 운보 김기창 화백. 글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요. 우린 주변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체적인 장애나 급작스러운 불행,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냥 보통 평범한 하지만 힘을 가진 우리 이웃들이죠. 못생긴 흑인 소녀 실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짐승 같은 남편의 학대와 하루 종일 계속되는 힘겨운 노동. 실리는 이 운명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기쁨은 바로 동생 네티의 편지였죠. 하지만 남편이 숨겨둔 동생의 그 진한 편지들을 보면서 실리는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걸 느낍니다. 이제까지 무거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실리는 여태껏 주인님이라고 여겼던 남편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울부짖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소리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향한 깨달음. 바로 여기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 이 영화에서도요. 해리가 소리치던 대사가 있었죠. 진실은 바이러스처럼 감염된다는 말. 해리와 그의 방송을 듣던 사람들. 그들이 깨달은 진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이반 네빌이 불렀습니다. Why can I fall in love? 자, 평생에요. 친구 셋을 얻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얘기를 듣고서는요. 제 친구들을 하나하나 손꼽아보고서는 야, 난 벌써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요즘. 이 말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고 납니다. 정말 친구만큼 좋은 스승이 또 있을까요? 건강한 생각과 성품을 지닌 친구. 이런 친구는 그 자체가 바로 꿈과 희망이 되니까요. 영화 컬러퍼플의 실리 역시 클럽 여가수 셔그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셔그가 얘기하죠. 실리,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결코 못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나요? 실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친구를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여행 중에 만난 친구 조르바라고 합니다. 카잔차키스가 영원한 자유인 조르바를 추억하면서 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의 춤, 달리다의 노래로 듣습니다. 조르바의 춤, 달리다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65살의 조르바는 열정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지닌 단 하나의 철학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를 억누르던 도덕과 종교, 윤리 이런 것들을 마구 때려부수면서 행동하는 이 조르바에게 카잔차키스는 살아있음 그 자체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조르바가 즐겨주던 그리스의 민속춤 시르타키 댄스, 자신의 사랑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뒤 광활한 바닷가에서 조르바는 이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시작됐다가 마지막에는 절정을 이루는 그의 몸짓, 그것은 절망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조르바다운 모습이었죠. 얼마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한 편의 영화는 천 권의 책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영화 철의 사나이 중에서 듣습니다. 내 소녀를 위한 노래. 내 맘 테라스 차서 для тебе не видела тебя много матка еще трох почекай. Dorośli, opowiemy ci o tych wypadkach, o tych dniach pełnych nadziei, pełnych rozmów i sporów gorących, o tych nocach kiepsko przespanych, naszych sercach mocno bijących, o tych ludziach, którzy poczuli, że są teraz wreszcie u siebie, solidarnie walczą do dzisiaj i o jutro także dla ciebie. Więc się nie smuć i czekaj cierpliwie, aż powrócisz w nasze objęcia, w naszym domu, który nie istniał, bo w nim brak było prawdziwego szczęścia. Brak było prawdziwego szczęścia. 제가 워낙에 옛날 영화를 좋아하고 옛날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판이 조금씩 지글거리고 조금씩 튀고 막 이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영화 철의 사나이 중에서 내 소녀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예술가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좌절 속에서 빠진 이들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감독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영화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자유화, 이것은 그의 작품 대리석의 사나이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 속편인 철의 사나이로 폭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시 자유연대노조를 주도했던 바웬사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영화가 당시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순박한 노동자에서 점차 확고한 신념을 갖춘 강철 같은 노동자로 변화하는 주인공 비르크트, 그리고 영화 작업을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영화과 학생 아그네츠카. 이들은 모두 조국의 아픈 역사를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기를 빼앗긴 아그네츠카는 다시 사진기를 듭니다. 촬영기 없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죠. 영화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사나이는 이 노동자 비르크트가 사망한 뒤 그것을 배경으로 그의 아들 톰치크와 아그네츠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다니스크 레닌 조선소에서 일어난 18일간의 투쟁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의 맨 마지막에 아그네츠카가 그 버려진 비르크트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때 흐르던 노래입니다. 야네크 비스니에프스키의 발라드, 영화 철의 사나이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Chłopcy z Grabówka, chłopcy z Chyloni, dzisiaj milicja użyła broni. Dzielnieśmy stali, celnie rzucali. Janek Wiśniewski padł, na drzwiach ponieśli go świętojańską, naprzeciw glinom, naprzeciw tankom. Chłopcy stoczniowcy, pomścicie ducha. Janek Wiśniewski padł, lecą petardy, ścielą się gazy, na robotników sypią się razy, padają dzieci, starcy, kobiety. Janek Wiśniewski padł, jeden zraniony, drugi zabity, krew się polała grudniowym świtem. To władza strzela do robotników. Janek Wiśniewski padł. Stoczniowcy Gdyni, stoczniowcy Gdańska, idźcie do domu, skończona walka. Świat się dowiedział, nic nie powiedział.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Janek Wiśniewski's Ballad, 영화 철의 사나이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노래였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한 얘기를 읽었는데요. 새마을시장에서 8년째 호떡을 팔고 있다는 한 아주머니 얘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그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왜 사냐? 이런 질문에 아주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산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방도 한 칸 더 넓혀야 되고요. 글쎄요, 그 무게는 다르겠지만요. 우린 누구나 절망을 겪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희망을 갖지요. 이번에 대입시험 치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원치 않는 결과 얻으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3년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영화 탑건 중에서 Take My Breath Away, 브롤린의 노래 이어서 들으신 거군요. 영화 Saint Elmo's Fire, 성 엘모의 불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동생들이 오기 전에 따뜻한 떡만두국을 끓였어요. 처음이지만 맛은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요. 정말 기다림이란 사람을 애타게 하더라고요. 한 시간 뒤에 나오는 동생이 배고프다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군요. 동생이 웃으면서 맛도 좋다니 너무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작은 것에서까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엄마는 행복하시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광주 북구 각화동의 이수연 씨. 이수연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리셀 웨폰 3편 중에서 장례식 장면에 삽입된 곡이죠. 보이스 투맨의 노래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are with me. I thought we'd get and I'll take with me the memories to be my sunshine after the r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And I'll take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영화 리셀 웨폰 3편에 삽입됐던 보이스 투맨의 노래였습니다. 대구 송구의 화라고 하신 분은요. 제가 좋아하는 이철수 화백의 파나 엽서, 파나 카드에다가 글을 빽빽히 적어주셨어요. 새벽 2시가 그냥 밤 2시로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해주시는 FM 영화음악. 1시에 흐르는 타이틀송과 2시에 그 같은 곡이 왜 그렇게 다르게 다가올까요? 축하드립니다. 93년 신년의 첫 방송이 되는 것을. 31일 12시에 92년은 가버리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첫 방송이네요. 자, 이 화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파리 텍사스의 파리 텍사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